제가 천흥교회 와서 교육 목사로 3년, 담임 목사로 이제 7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해온 것이죠. 목회해 오면서 뭐가 가장 아쉬웠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분할 정도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여러 모양의 맛있는 것들로 섬겨주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10년 동안 한 번도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전도해 오기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모임을 만들어서 오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했지요. 불필요한 집회들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회의 10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다운 동역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제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알아주고 함께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만 위해 주님께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었는데 옆에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러려니 하고 주님께만 아뢰고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저는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역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나 개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수군거린 것들 모두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가볍고 하찮은 일로 여기며 오로지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생각들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이라는 주제로 애굽으로 내려간 모세의 그 내려가는 모습을 통하여 동역자가 어떤 모양을 띠어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김상철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광야 호렙산에서 받게 되고 모세야 모세야 다섯 번씩이나 거절하면서 설득을 당하여 이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족이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혼자 내려가지 않고 험한 것이지만 함께 갔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를 주심으로 이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더더욱이나 모세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입에 주면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모양으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로 28절에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29절로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내려가서 백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셨죠. 그 동역자가 자기의 육신의 형이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도 아론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함께 목동생활을 했던 또 알았던 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를 동역자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던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를 주시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누구를 모았다고 합니까? 장로를 모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주시고 또 아론과 함께 가서 직접 백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전달하기 전에 백성의 리더격인 장로들을 동역자로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적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족이 있지요? 지팡이라는 무기가 있지요? 입에는 모세 입에는 하나님이 붙여줄 말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를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일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동역자 없이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만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홀로 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아론이 따라다니며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보면 압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아니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분 아닙니까?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동시에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동역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렇게 동역자를 부르셔서 그들 중에 백성들이 오면 백성들을 돌보게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떤 이는 돈을 관리를 잘하니까 돈궤를 막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로마서 16장 우리 한윤 학생이 읽었죠.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인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무기를 다 주셨잖아요. 가족이라는 무기, 지팡이라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론을 붙여주고 왜 장로들을 붙여줬을까요? 아론과 장로들이 나중에 좋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옆에서 보호자하는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모세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팔을 들어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기기도 하시고, 모세가 잘못할 때는 모세를 향하여 꾸지람도 하고 또 모세와 대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주신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든 중요치 않든, 신자가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관계없이 각기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떼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여러분이 다 떼어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역자들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이 잔을 마심으로 내 속에,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동행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동행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보면 바울은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곤 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 왔고 장로들이 옆에서 돕는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교우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목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면서 아론을 만나게 하는 장면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 미디안 땅 하나님의 호렙산에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아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아론을 만나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7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아론이 애굽 땅에 지금 있습니다. 비록 고난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애굽 땅에는 가족이 있고 익숙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양념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잠도 잘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익숙한 장소인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모세가 내려오면 되는데 이 아론이 모세가 있는 광야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론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초반부 40년은 나랑 별 관계없이 살았던 모세, 후반부 40년도 나와는 동떨어지게 살았던 그 모세를, 아니 도망자로 살았던 그 모세를, 소식이 없던 그 모세를, 아니 왜 광야로 가서 만나야 합니까? 광야 어디 가서 만나야 합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서, 얼마나 그래도 익숙한 장소에서 가정을 이끌고 살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이면서 이 아론을 동역자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부 한번 봐보십시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내 논리와 내 상황과 내 조건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미디안 땅 하나님의 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아론은 가만히 있자고 당장 그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노동을 하며 람세스 성을 쌓고 있고 채찍이 맞으면 벽돌을 굽고 있고 짐을 나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동역자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상황이 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말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으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날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늘 그 상태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며 모세의 동역자가 될 아론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동역자로 주시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아론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생각지 않습니다. 익숙한 장소도 생각지 않습니다. 아론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모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반문하지 않고 무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론의 두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입니다. 늘 잘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은. 힘들긴 하지만 가족도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광야로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꼭 광야로 나가야만 모세를 만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세가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애굽 땅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집안에서 모세를 맞이했다고 하면 아론은 그만큼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론은 늘 있는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는 저를 보고 있겠지만 귀로는 말씀을 듣고 손으로는 설교를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문 밖을 나가면 금방 다 까먹습니다. 구역 모임 해보면 압니다. 본문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목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흙으로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색칠을 하고, 거기에 깃털을 꽂고, 옷을 입혀 놓고, 아, 예쁘다, 마네킹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움직이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가꾸도록 하십니다. 땅을 파괴하시고 나무를 관리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계속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 적도 없습니다.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보냈을 때 익숙한 장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광야로 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일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가만히 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하는 일을 할 것이며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는 일을 할 것이며 수종 두는 일을 할 것이며 그 밖에 많은 일들로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로 산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자리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서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름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힘들지요. 애굽이 보통 힘듭니까? 감내하고 나중에 5장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광야입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왜 하필? 아니, 문화시설이 좋은 곳이나 분위기가 좋은 곳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나 만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광야일까요? 27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후반부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광야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아론 보고 하나님의 산에 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아론도 모세가 했던 것을 모세를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광야로 가라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론은 모세를 만나는 것이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네 한 분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같이 가서 너도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의 깊이를 체험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애굽 땅에서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론의 눈은 애굽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중노동을 하고 늦게 돌아와서 채찍에 맞고 싫은 소리를 듣고 젊은 감독한테 채찍 맞고 83세나 된 노인이 침뱉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조롱당하고 일 못한다고 핀잔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구원에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아론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있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짭디짭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지 못할까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가 보고 있는 하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보고 있는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새끼들밖에는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나와서 그 우물 속에서 우물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이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그 익숙한 장소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동일하게 평생 그렇게 삽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떠나서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변하고 아론과 모세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되어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놀라운 세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깊이와 신령한 맛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장소를 떠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늘 익혀왔던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광야로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독한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실 때 여러분의 인생들이 아론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을 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들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참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이전에 아론이라는 동역자와 장로들이라는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활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애굽은 어디입니까? 광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 진국이 우러나와 땅의 일들은 저리 제껴두고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